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가요 조한을 높이 날고 돌아온 저녁에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조경준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푸른 하늘을 지켜선 인민군 비행사들의 끝없는 용례와 자부심을 깊은 생활정서로 노래한 작품입니다. 노래는 저국의 하늘을 지켜가는 남다른 긍지와 당과 수령께 충직한 하늘의 결사대로 살며 싸워나갈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인민들의 눈빛처럼 종다운 활주로 불빛들의 마중 속에 돌아올 때마다 가슴 속에 넘쳐나는 수호자로서의 보람과 언제나 당과 수령, 저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에 안고 날마다 위훈을 창조해가는 돋는 긍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저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맹세를 저녁마다 즐거운 문화생활의 한때를 보내는 비행사들의 낭만 속에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3박계통의 8분의 6박자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정답고 따뜻한 저녁의 정서를 그려보입니다. 초음에 안정감과 율동감을 안고 흥겹게 흐르던 선율은 높은 음궤로 지향되는 유창한 음진행으로 밝고 기쁨이 넘친 정서를 그려보이면서 점차 앙양됩니다. 선율은 마감에 가사의 저흥구 루와 결합되는 유창한 음진행을 반복하다가 둘째 부분의 두 소절을 되풀이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노래는 인민군 비행사들의 독특한 생활정서를 진실하고 특색있는 시음악적 형상으로 그려보인 것으로 해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 특히 비행사들의 사랑 속에 놀리 풀리고 있습니다. 지킨 바람 위에 다음은 가요 우리를 부러워하라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안종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이 세상 가장 존엄 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절에서는 사람의 한 생에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통해서 우리 인민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축복을 받으며 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는 것을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2절에서는 인생의 큰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속에 새 힘을 얻고 시대의 충신들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군대와 인민의 참모습에 대해서 실감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3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하신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 부러움 모르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행복상을 노래하면서 바로 이런 위대한 용도자를 모셨기에 우리의 존엄이 빛나고 이 땅의 승리와 영광만이 차넘침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안고 있는 이러한 사상은 경쾌하고 율동적인 정서를 안고 특색 있게 흐르는 노래 선율에 의해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노래 선율은 경쾌하고 약동적이며 긍지에 넘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선율에서 특징적인 것은 선율을 이루는 리듬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최근 청봉학단에서는 이 노래를 가지고 또 한 분의 령장이신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원수님의 사랑 속에 축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민들의 사상감정을 시대의 미감에 맞게 새롭고 독특하게 형상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노래는 대려려 누리는 수령복을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청소년들과 인민들 속에서 놀리 풀리보지는 시대의 명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청봉악단에서 새롭게 형상한 가요 우리를 부러워하라 이 노래를 러금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